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42번째 이야기 장아찌.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,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예수님이세요. 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네? 아, 됐어요. 아, 저기 예수님이세요. 네? 저 교회 다녀요. 아유, 그래요? 야, 반갑네요. 그러면 말이죠, 그 복음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? 복음은 알죠. 모태신앙인데요. 아, 그래요? 아유, 그럼 더 반갑네. 그러면 그 혹시 자신의 말로 나한테 복음을 좀 나눠줄 수 있어요? 날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. 아, 바쁜데. 그러니까 복음은... 네, 복음은?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요.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죠. 맞아요. 그런데 그 구원이 뭐죠? 참, 아, 저 모태신앙이라니까요. 교회 다니면 일단 구원은 받은 거죠. 그런 기초 말고 이스라엘 역사나 뭐 성경에 대해 물어보시던가요. 저 청년부 회장이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왜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. 어떻게, 그리고 어디까지요? 네? 정말 구원을 확신해요? 당연하죠.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희 엄마도 집사님이시고요. 아빠도 다니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. 우와. 3대째 모태신앙인데요? 그런데 그 복음이 자신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? 정말 행복하세요?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행복은 각자 기준 아니에요? 그래요? 그러면 믿음은요? 복음을 정말 믿어요?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.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믿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 11조랑 헌금도 꼬박꼬박 냈고요. 주일에 빠진 적도 없고 나쁜 짓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봉사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어요. 그럼 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정말 믿어지냐는 거죠. 그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고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고 네?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서 그런 줄은 알겠는데. 네, 알겠는데. 사실 감흥이 없어요.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건지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. 난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한테 빚을 갚아주셔야 한다고요. 아니, 왜요? 교회 빼먹거나 헌금 빼돌려서 몰래 딴 거 했다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? 아이고. 1,000원 빼돌리고 엄마한테 10만 원어치는 맞았어요. 평생 그렇게 죄짓고 혼난 것만 계산해도 저한테 갚아주셔야 할 지경인데, 아,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하는지 참. 장아찌. 네? 그런 걸 모태장아찌라고 하는 거예요. 태어날 때부터 교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, 운명적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구원의 기쁨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없는 모태장아찌. 그 외에 된장에다가 물을 확 박아놓으면 그 무의 속까지 그냥 장맛이 확 드는 것처럼 죄에 푹 절어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모태장아찌. 내가 그랬어요. 뭔지 모르지만 좀 기분이 그러네요. 전 그렇게 죄 절은 장아찌는 아니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요.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. 누구는 십자가 그러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철철 우는데 나는 수련회 가서 눈물이 안 나더라니까. 그래서 막 그 슬픈 드라마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그랬다니까요. 오, 나도 그런데. 그죠? 진짜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게 모태신앙의 비애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그런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. 네? 복음을 만나는 게 뭐예요? 자,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시원한 데 들어가서 뭐 좀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요? 네. 근데 아저씨도 진짜 눈물 안 났어요? 아, 그럼요. 전 꾸준하긴 하거든요. 그럼요, 저도 꾸준했어요. 못하니까요. 아, 그러니까요. 오늘 진짜 임자 만난 거예요.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. 아, 전 교회 평생 다닐 거예요. 제가 아는데 내 얘기 일단 들어봐요. 내가 약한 것 다 아시며 오늘도 새 힘 주시는 난 주만 따라가리 예수 예수.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목사 아들, 장로 딸 혹은 3대,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렇다면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. 과연 어디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? 죄와 하나 되어 영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로 자아가 왕이 되어 자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욕을 위해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아 숭배자, 하나님까지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상처럼 사용하는 그 옛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. 이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를 떠날 수 없는 100%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. 마치 장에 물을 박아놓으면 그 장맛이 완전히 배어들어 색도 맛도 장맛 그 자체인 것처럼 죄에 푹 절어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인 것을 아는 자, 죄의 장아찌인 것을 절절하게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은 영원한 감동이 됩니다.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을 잘 말할 수 없고 모태신앙이지만 십자가의 감격도 죄인의 통회함도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.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복음이 비로소 실제가 되는 은혜의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.